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가 네 가지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고 인성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한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가 나오고 있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왜 그러면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면서 세 권이나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서의 예수님, 마가복음은 무슨 직분이죠? 벌써부터 헷갈리죠? 마가복음이 선지자로서의 예수님, 누가복음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시대에는 각각 다 나뉘어서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분 안에 동시에 세 개 직분이 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확실히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시라. 천국은요,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를 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유일한 곳이에요. 인간이 죄를 지어가지고 온 세상이 다 오염되었어요. 인간도 오염되고 온 세상도 다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된 인간이 그대로 오염이 안 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오염은 오염이에요. 아무리 뭐 구제를 많이 해도 죄성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죄가 홀이라도 0.001%만 있어도 천국은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림도 없는 것이죠. 천국에 죄인이 들어가는 순간 천국은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은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사신 거고 또 하나는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살다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런 것이죠. 그럼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 죽으신 거고, 사신 것은 왜 사셨냐? 우리를 위해서 죄 없는 삶을 사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의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신 거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적용되어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죄 없는 삶이 적용되어가지고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의를 얻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죄인의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로 옷 입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로지 한 분,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성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인성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인간이다, 즉 하나님이신 인간이다. 영어로는 God-man, 예수님이 누구냐? God-man이다, 하나님이신 인간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절은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말씀이 계시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게 처음 성경을 대하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아주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헬라 말로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고 하는 타이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타이틀이에요. 다른 인간이 내 이름은 로고스입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로고스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자기가 말씀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런 스타일을 취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로고스 아버지다 그런 타이틀을 취하면 안 됩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타이틀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고유한 타이틀이에요. 성경 어느 인물도 자기가 로고스라 하는 타이틀을 취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 로고스는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헬라 말로 호 로고스, 영어로는 더 로고스라고 하는 정관사가 딱 붙어 있어요. 그냥 그 말씀, 예수님이 누구시냐? 더 로고스, 그 말씀이시다. 그럼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부르느냐? 그 이유는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evealer of God.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압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예요. Revealer of God.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존재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주시는 존재가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을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라는 타이틀은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말씀이에요. 아들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니 예언자니 왕이니 제사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셨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최고의 정점이요 최종적인 계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 말씀 더 로고스, 즉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임을 증거하고 있죠. Eternity, 말씀의 영원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 in the beginning. 태초가 언제예요? 모르죠. 그냥 영원전, 태초.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그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존재하고 계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 그렇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비로소 생겼냐 그런 거 아니고 그 이전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존재하고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셔서 이전부터 존재하셔가지고 창조자가 되신 거예요. 창조 만약에 이후에 존재하셨으면 어떻게 창조자가 돼요?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으니까 창조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셨다 하는 것이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또 히브리서 1장 2절 후반에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영원하신 존재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존재인데 아무 인격도 없는 그런 어떤 무인격의 존재냐? 그런 거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 더 로고스가 인격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성, 퍼스널리티, 인격성이 있다 이거죠. 1절 후반에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말씀 더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말씀인 더 로고스가 성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계셨다. 함께 교제를 나누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예수님하고 서로를 보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시고 서로 기뻐하셨다. 그런 말인 것이죠. 영원전부터 성부와 성자가 서로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계시고 서로를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 위격에 있어서 차이는 있어도 위격의 차이는 있어도 두 분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말씀도 인격성을 가진 존재고 성부 하나님도 인격성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처음부터 삼위일체의 위대한 신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지만 한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한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한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은 선포된 진리를 받아들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한테 이해시키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어떻게 세 분이며 한 분이고 한 분이며 세 분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이시며 한 분이고 한 분이시며 세 분이 되느냐, 그걸 뭐 아무리 연구해봐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삼위일체는 깊이 연구하라 그리하면 도울 것이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라 그리하면 이단이 될 것이다. 이런 신학자들의 명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진리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proclamation,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부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각각 인격성을 가지신 다른 위격이시고 또한 그러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성경 말씀이 설명을 해가지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뭐 이러고 이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이단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삼위일체 부정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인간들 삼위일체 부정하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고 무슨 저 인간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비투인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적인 존재라고 옛날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진리가 아니라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가 진리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회 역사 2000년을 보면 하나님이 7번 초대교회 때 종교회의를 해가지고 확립한 진리가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7번 종교회의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그래서 니콘, 에칼, 콩콘니. 외울 때는 니코의 네칼 꽁꽁니 이래갖고 외우는 게 이게 7대 종교회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세돈, 콘스탄티노플, 니케아. 니코의 네칼 꽁꽁니 안 꽂는다. 이래가지고 외우는 게 7대 종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 때부터 787년 니케아 종교회 때까지 7번 종교회가 있었는데 7번 종교회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 신성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가 진리가 아니면 구원은 불가능해요. 왜?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구원을 집행하신 성자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한 위격이라도 신성이 없으시면 구원의 과정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계획하는 일이나 구원을 집행하는 일이나 구원을 적용하는 일이나 이것은 인간이나 천사나 이런 피조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성자도 하나님이셔야 되고 성령도 하나님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으셔야죠. 믿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삼위일체가 믿으세요. 오죽하면 위대한 어거스틴도 I believe because I cannot understand.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나는 믿겠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위격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역할과 사명이 다르지만 또한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호간의 모순이나 충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부가 계획하신 일을 성자가 집행하지 않고 엉뚱한 거 집행하고 성자가 집행하신 일을 성령이 적용하지 않고 제멋대로 적용하고 그러면 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진리는 요동치 않는 기독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업수 여기는 자는 뭐냐? 이단이에요, 이단. 이단들은 무슨 경험, 체험 이런 것만 강조하고 이 진리를 업수 여깁니다. 그 경험하는 게 뭔가 하면은 뭐 무슨 꼭 신비주의, 뉴에이지, 박수무당, 힌두교, 뭐 불교 이런 데서 경험하는 것 같은 걸 가지고 신앙 체험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신앙 체험 아닙니다. 그건 악령 체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바른 체험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고스 말씀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이 명백하게 선포하잖아요. 1장 1절 후반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니던 존재가 점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전 영원전부터 신성을 가지고 계셨다 그런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걸 번역할 수 없으니까 The world was God.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러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는 과거 시제는 현재는 신성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성을 과거 영원전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어디서 입증되었느냐? 어디서 입증되었냐면은 창조의 능력에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자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원숭이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고릴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인간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말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얼룩말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얼룩말이 목이 왜 긴 줄 아시죠? 목이 왜 긴 줄 아세요? 모르시는가 보네. 머리가 멀리 있어서 긴 거죠. 머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는 목이 길어야 되잖아요. 얼룩말도 하나님이 지셨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of the universe. 우주의 창조자는 sustainer of the universe. 우주의 유지자가 된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잠깐 주무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햇빛이 강해져 가지고 다 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지 않으시면 만물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지구하고 막 달하고 부딪혀 가지고 다 깨지고 엉망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왜 지구가 달하고 안 부딪히고 지금 잘 돌아가고 있어요? 왜 태양이 적당한 온도를 보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1장 4절도 읽어보죠.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원천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 헬라 말로는 비오스, 비오스. 그런데 또 예수님은 비오스의 생명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영생, 조에, 조에라고 불리우는 영생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진시황이 찾으려고 했던 영생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 안에 조에 생명이 있었으니 영생이 있었으니 이 영생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육체적인 생명이든 영원한 생명이든 이 생명은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일을 피조물이 할 수 없죠. 생명을 주는 일은 오로지 신성을 가지신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관점으로 한 절 한 절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누구냐는 정체성에 관해서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절과 1장 14절이 두 가지가 아주 핵심 기절이죠.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읽어보죠.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단자들은 이런 규절을 싹 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어떻게 맞먹냐고.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 아니라고. 이게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계시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육신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목적이 뭐냐? 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느냐? 그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고, revelation of God,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salvation of man, revelation of God, 그리고 salvation of man,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모든 메시지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기적의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요한복음의 핵심 기절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신성을 가지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인 것입니다. 최고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이게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뭐 팔 짧은 게 길었다 이런 거 기적 아니고, 그런 거는 며칠 지나면 도로 짧아져요. 그런 건 사기죠, 사기.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육신 사건을 경건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경건의 비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경건의 비밀이라.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경건이 숨겨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비밀이 숨겨졌던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말씀이 이제는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핵심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셨다 이걸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일변도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6시니까 12시죠 낮 12시. 성경의 시간은 플러스 6으로 해야 돼요. 낮 12시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낮 12시 되니까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육신의 피곤을 느끼신 참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육신이 있으니까 먹을 때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우유 잡수실 때 막 벌컥벌컥 드시지 마시고, 이 우유라는 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유가 이 먹으면 설사가 나는 경향이 있는데, 우유가 설사가 안 내려면 거기다가 설탕을 좀 타서 드시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꿀을 좀 타서 드시면 설사가 안 나요. 소화 효소가 없는 분도 꿀을 타서 드시면 괜찮으니까 꿀하고 설탕 좀 타서 드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은, 우유 먹고 자란 사람들은 그냥 괜찮은데, 이제 우유를 안 드신 어른들은 소화 효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꿀을 넣어갖고 같이 드시고, 꿀이 없으면 어떡하냐, 설탕이라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 먹다가 사고 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먹다 떡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 계시죠. 또 산낙지 드시다가 기도로 들어가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생선 회 드시다가, 우리 아버님은 지금 소천하셨지만은 한 번은 한 2년 전에 생선 회 드시다가 그게 기도로 딱 넘어가지고 돌아가실 뻔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의사니까는 딱 보더니 여기 옆에 가서 딱 해갖고서는 배를 갖다 딱 치니까는 회가 튀어나갖고 살았어요. 손자 덕분에 한 1년 더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생선에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왜 뭐 말씀이 육신하다가 이런 소리 하냐. 좋으시는 분이 좀 계시니까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먹다가요, 이 혀도 깨물지 말아야 돼요. 혀. 혀를 깨물면은 혀가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혀가 많이 상처가 나면 병원 가서 꿰매야 돼요. 그거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됩니다. 왜? 혀는 그게 특수조직이니까 병원 가서 이렇게 꿰매야 돼요. 저는 어저께 김치 먹다가 혀 깨물어가지고 지금도 아파요. 지금도 아픈데. 그러니까 말이 헛나오면은 김치 먹다가 혀 깨물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참된 인성을 가지시고 배고프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도 놀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잖아요.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인간, God man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여덟 가지 기적을 행하셨다.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일곱 가지는 부활 전에, 한 가지는 부활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 후에. 그러니까 부활 후에는 베드로가 고기 잡았더니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어부가 153마리나 잡았더라. 이게 이제 부활 후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는 7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7가지는 전부 다 뭐냐, 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아, 물을 싹 포도주로 바꾸었어.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포도를 갖다 발효시켜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금방, 그것도 최고 포도주로. 요한복음 6장에 5병이요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 가지고 막 5천 명이 실컷 먹고, 5천 명이 여자까지 치면 2만 명이 실컷 먹고 남았더라. 열두 광주리라. 야, 이건 어떤 인간이 저보고 그런 거 하라 그러지 마세요. 응?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이니까 하시는 거죠. 또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에 진흙을 발라갖고 고쳤어요. 아니, 눈에 진흙을 바꿔야 돼. 날 때부터 눈을 못 뜬 걸 뜨게 했다. 이게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나 되어서 다 썩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배를 그대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다. 예수님이 거기서 잠깐 나사로 이름을 잊어버려 갖고 그냥 나오너라 이랬으면은 그냥 온 세상 무덤에서 다 나올 뻔했어요. 근데 나사로 이름을 기억하셔 갖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바람에 나사로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뭐 나머지는 요한복음 4장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쳤다. 요한복음 5장 38년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고쳤다. 요한복음 6장 바다 위를 걸으셨다. 아, 바다 위. 그 하나님 아니고서 바다 위를 어떻게 걷겠어요? 또 요한복음 21장 그건 이제 부활 후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 잡은 사건. 이런 8가지 기록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8가지 기록은 기적은 전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는 독특한 표현이 25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 말로는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I am,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 대답은 I am, 내가 그니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그니라. 그게 25번. 그러면 내가 그니라, I am이라는 표현은 이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5절에 모세가 하나님 이름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I am,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I am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I am이 히브리어로 여호와인 것이에요. 여호와가 뭐라고요? I am. 그러니까 여호와가 신약성경에 와서는 내가 그니라,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는 여호와라는 명칭을 25번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칭호를 스스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말씀, 성육신하신 말씀,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에요. 예수 안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제2위 하나님 말씀이시다,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의를 얻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1절을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장 31절. 요한복음 21장 31절. 20장 31절. 21장 31절은 없네. 20장 31절. 20장 31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생명은 곧 무슨 생명입니까? 영생.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영생 얻으셨어요? 영생. 영생. 아이 생각만 해도 좋은 단어. 영생.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내게는 영생이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잘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